어렸을 땐 넌 날 괴롭혔지. 치마를 들추며 놀리곤 했어. 남자애들은 그럴 수 있지. I'm okay, I'm okay, I'm okay. 여잔 순수하고 예뻐야 해. 안 그럼 존중받지 못할 거래.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. I'm okay, I'm okay, I'm okay. 날 함부로 건드는 손이 싫어.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. I'm okay, I'm okay, I'm okay. 옷을 야하게 입어서도 안 돼. 너를 함부로 평가할 테니까. 생각해. I'm okay, I'm okay, I'm okay. 억울해도 말해서는 안 돼.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. 창피당하지 말고 조용히 해.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. 오케이,